I love it when I change your leg. 엉킨 머리에 푸른 새벽 사이 입김 꽂혀질 듯한 heartbeat 식지 않은 점을 wanna be oh, oh, oh, oh. 마냥 달콤이 꿈을 꾸기엔 oh, oh, oh, oh. 조금 어른이 되는 것 같아 내 맘속에 드리웠던 blue gray yeah. 아침을 따라 빛은 come down na, na, na. My heart is fresh and I'm getting high all day long 잠 못 들 밤도 괜찮아 Never stop I go away 저 차는 you're on fire away yeah. 나른한 맘이 깨울 coffee 씁쓸해도 매일 더 원해 새까만 내 눈빛은 no sugar 더 깊고 짙은 맘 tasty Give me a try, baby, keep it down Give me a reason why I should ever stop Give me a try, baby, keep it down Give me a reason why I should ever stop 순수한 휘크림 대신 난 drinking 저 느낌은 왠지 예상과는 조금 다르지 But I love the way you 난 이 중독인 널 oh, yeah, yeah. 쉽게 순순히 식지 않을래 oh, yeah, yeah. 머릿속까지 맑은 것 같아 은은하게 퍼져가는 향기야 날 먼저 서게 해난 오다 나나나 나나서 take it I'm getting high All day long 잠 못 잘 밤도 괜찮아